천년이 가슴에 흐른다 해도 이별 못한 채 사랑이 아픈 이유 되겠지. 천년의 천년이 내게 지나간다.

갑니다. 있습니다. 걸을 수 없어 가지 못하고 가슴에 남은 상처 혼자 파하기에 당신은 쉼없이 그리운 사람 오늘도 소소. Thank you. 감사합니다.